최근 한국의 코로나 관련 기사들을 보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아주 혐오적인 댓글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여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이 정부의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서 오히려 사회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들을 끼치다 보니까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들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족속으로서 온 세계의 만민에 대해서 제사장의 나라다운 그런 모범들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이방인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긴 시대에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포된 메시지는 엄밀하게 말해서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사건이나 그 예언들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34장부터 38장 사이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 본문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유다의 멸망과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레갑 사람들은 겐 사람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의 후손을 일컫습니다. 이 요나답은 이스라엘 예후 왕 시대의 사람으로서 당시 이 이스라엘을 더럽히던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척결하는 데 아주 지대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경건한 자로 여호와의 신앙을 아주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요나답은 오늘 본문의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손들인 이 레갑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남겼는데 그 유언들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가지지도 말고 장막 안에 거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는 신앙적으로 혼탁해진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보다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지침들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갑 사람들은 이 레갑의 자손들은 그 말씀들을 아주 신실하게 지켜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의 경건한 삶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들을 여호와의 집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한 방으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지켜 주셔야 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시다니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오는 것 같이 사람이 시험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험이란 단어는 유혹하다라는 의미로서 temptation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그리고 그 덫에 걸리게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주라고 하시는 것은 특별히 그 믿음을 지닌 그들을 시험하심으로써 유다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인 것이에요. 결코 그것은 그들로 술 취함, 방탕함에 빠뜨리기 위한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배움이 있은 후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시험을 보는 것이 부담이 되고 또 힘들고, 제발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시험은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배운 것들을 복습하고 또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화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과 나쁜 선생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나쁜 선생은 시험이 없습니다. 학생이 잘 따라오든 말든 이해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시험 문제를 내면 오히려 더 선생이 귀찮고 또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시험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좋은 선생, 훌륭한 선생은 어떤가 하면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학생들이 배웠던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배움의 깊이와 정도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고자 해서 시험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족한 것들을 더 발견하면 그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더 칭찬을 해주기도 하고 더 보충을 해주기도 합니다. 즉 시험을 주는 것은 학생들을 향한 선생님의 관심이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주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신실한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곧게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그러한지, 그들의 신앙에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고 또 채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 테스트를 통하여서 이후에 세상의 실제적인 유혹이 다가올 때 그것들을 흔들림 없이 강한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러한 시험 테스트를 받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아들, 백세에 낳은 너무나 귀한 아들을 바치라는 그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 또한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성실하게 살아서 집을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여서 감옥에 가게 되고, 또 술관원과 떡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를 기억해주지 않은 채 감옥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요셉, 자신의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재산과 가족들, 자신의 몸도 잃어버리게 된 그 욕. 여러분 이를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잔인해 보이는 듯한 시험이었지만 그들 이 믿음의 시험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욥은 그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그 믿음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이 시험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들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유익을 주시며 영적인 도약의 디딤돌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이 거룩한 시험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조그만 어려움과 시험이 닥치기만 하면, 시련이 닥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굳건한 믿음으로 더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내가 왜 이 시험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여서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를 죄의 기회로, 또 범죄를 합리화시키는 기회로 삼으면서 더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참뜻, 그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모르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이 주는 유혹, 이 시험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 테스트를 잘 분별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복되신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주실 때에 겸손한 자세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진실하심을 깨닫는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이 시험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그 믿음이 더 견고하게 또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이따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갑 사람들은 술에 대한 시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시험이 아주 정교합니다. 레갑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성전의 한 방에 모이게 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라고 권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들이 술을 마셔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성전 아주 깊숙한 곳, 고관들의 방 옆, 문을 지키는 자의 방 위, 제일 안전하고 깊숙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술을 마시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것들을 마셔도 아무도 몰라. 누가 성전에서 술을 마신다고 생각하겠어. 그냥 편하게 마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그래도 어떻게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보면 지금 마시라 권함해 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느낌상 우리가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그런 권유의 표현인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히 원문으로 보면은 마시라고 소리를 치다 라고 하면서 아주 강한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지금 아주 덕망을 받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그냥 권유도 아니고 지금 당장 마셔 이거예요. 아주 강하게 마시라고 명령을 하면서 호통을 치니까 선지자의 낯을 봐서라도 그것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곳에서 대선지자가 명령하는 상황, 여러분 그러면 마셔도 되지 않을까요? 마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레갑 자손들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비록 아무도 그들이 술 마시는 상황을 보지 못하고 비록 대선지자가 명령하는 것이길 순종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금이 내가 자손들에게 자신들에게는 그보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대선지자들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고 더 지켜야 할 믿음의 전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믿음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서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살집도 짓지 아니하고 소유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지켜야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나고 군대가 와도 폐허가 되어가는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땅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지금껏 그 말씀을 그 믿음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누가 보지 아니한다고 선지자가 말한다고 명령했다고 우리의 그 믿음의 전통을 저버릴 그 행동을 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은 그들의 삶의 한순간의 행동이 그들의 경건한 삶, 그 거룩한 삶의 전통을 송두리째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죄악된 행동이 그들의 삶의 경건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거룩함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 레갑 자손들은 그것들을 지키고자 하여서 담대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땅히 지켜야 할 이 선을 넘어서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죄악의 길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세우셨던 삼손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고 독주를 입에 대고 이방 여인과 혼인하면서 결국 그 자신의 힘이 머리털에서 나온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라고 주신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떨까요? 다윗의 아들로 또 지혜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었지만 율법에서 왕된 자에게 그만 병마를 많이 두고 이방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여서 그들의 나라의 딸들 이방 여인들과 많이 혼인하게 되고 또 많은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결국 그 아들들의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치욕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가진 자였지만 그들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아주 작은 유혹들, 시험들 가운데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 안일함 가운데 마땅히 금해야 할 것들,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큰 죄악으로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죠? 그들은 이방 땅에서 곧 바벨론에 끌려간 그 포로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자기 이름조차 개명할 정도로 아무런 힘도 없는 초라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그 신앙만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었습니다. 왕들이 그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그 유혹들을 다 지켜고, 그리고 결국 그 작은 유혹을 지킴으로써 나중에 더 큰 유혹과 시험이 다가왔을 때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냐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던 그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삶에서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가족과들의 관계 가운데서 술의 유혹, 거짓말의 유혹, 부정부패의 유혹,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한 유혹, 많은 유혹들과 시험들을 마주하게 되는 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내갑자손들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그것을 지켜야 할 어떠한 권위 있는 사람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할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또는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최종적인 권위, ultimate authority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본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성도의, 저와 여러분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면서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시며, 그 모든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 마지막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